최근 김일성 종합대학 지흥과학기술교류사에서 천연건강식품인 콘드로이틴 교갑을 연구개발했습니다. 교류사에서는 진통제나 항생제 같은 것을 사용하면서 관절 질병을 치료하던 종전 방식과는 달리 영양학적 관리에 의한 새로운 연구를 심화시켜 나라의 흔한 동물성 재료에서 콘드로이틴 등을 추출 분리해서 그것을 주원료로 교갑을 만들어냈습니다. 뼈 대사 촉진제인 이 제품에는 세계보건기구가 인체에 부정적 작용을 주지 않는다고 밝힌 각종 콘드로이틴 유산과 데르마탄 유산, 조분자 펩티드를 비롯한 생리활성 물질들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이러한 콘드로이틴 교갑은 항염증, 항류마티스 작용이 뚜렷해서 무릎 관절증, 변형성 관절염 등 각종 관절, 염증, 혈관계통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과적이고 뼈 밀도를 개선하며 파손된 연골 부위를 회복시키는 기능이 높습니다. 체육인들 속에서 나타나는 과중한 운동으로 인한 관절 아픔을 해소하는 데도 좋습니다. 연골 세포들을 활성화하고 뼈를 튼튼하게 함으로써 로년기 뼈 성김증을 예방하며 어린이들의 성장을 촉진시킵니다.